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카린 훌시오프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엔 아동기금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사무소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